Big L, rest in peace. Check. 이를테면 여자친구는 깔도는 깔다고 앞이 좌우 안 보고 덤비는 용기는 깡목은 깡다고 경찰은 잡세 이발사는 각세 보장도 뜯지 않은 새 것을 말할 땐 아세 성관계는 바구리 대충하는 건 마구리 여럿이서 할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타구리 동전은 짤짤이 방 안 내핀 깔깔이 쓰레빠 혹자 자위하는 것은 딸딸이 유단 노가리 조각은 조가리 창피한 것은 조발님 생각에 범위가 남다른 새끼들은 또라이 실수는 빅사이 멋진 것은 까리 병작은 짝 아까운 것은 까비 담배 피는 건 야리 yes. 나 같긴 싫고 남 주기엔 아깝게 생긴 애들은 15짜리 I know you like the way I'm freaking it I talk the slang and I'ma never stop speaking it K by Nicks Oh oh oh oh yeah K by Nicks Oh oh oh oh yeah That's a steady slamming Keep a heavy K by Nicks Oh oh oh oh yeah K by Nicks Oh oh oh oh yeah Yeah. 누군가에게 속았다면 그건 낚인 것 상대보다 실력이 낮다면 그건 후달린 것 앞서 말한 차이로 인해 승부 따위에서 패배했다면 그건 다시 말해서 발린 것 세비는 것 뭔가를 훔치는 것 야리고 째리는 것 누군가 시비처로 노려보는 것 안 좋은 상황에 처있어 그건 좆된 거고 뭔가 충분히 이득을 봤다면 뽕뺀 거고 까불거리면 나서는 건 깝치는 것 뭔가로 인해 화가 나는 것은 빡치는 것 이쁘고 멋진 사람은 샹 거고 뭔가로 떠나 여자랑 차거나 했다면 딴 거고 편법도 위를 쓰는 건 얍삽이 쓰는 건 은근슬쩍 합류하는 거 곱자리 끼는 거 I know you like the way I'm freaking it I talk the slang and I'ma never stop speaking it K by Nicks Oh oh oh oh yeah K by Nicks Oh oh oh oh yeah That's a steady slamming Keep a heavy K by Nicks Oh oh oh oh yeah K by Nicks Oh oh oh oh yeah Check it out. 이 앨범을 듣는다는 거 내가 당신 영혼을 버린 거 다른 힙합 앨범은 후지고 후지고 꼬린 거 다시 말해 이 싸움에서 날 동료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편은 분리에 뚫린 거 네가 날 마이크로 이기는 건 힘들어 빡세 내가 무대에 설 때 확실히 나오는 자세 똑똑히 봐 누가 마이크 잡고 있는가 One more time 90년대 문을 열 마지막 결쇠 K by Nicks Oh oh oh oh yeah K by Nicks Oh oh oh oh yeah That's a steady slamming Keep a heavy K by Nicks Oh oh oh oh yeah K by Nicks Oh oh oh oh yeah You see what happened in my last fight friend I K by Nicks Oh oh oh oh yeah K by Nicks Oh oh oh oh yeah That's a steady slamming K by Nicks Oh oh oh oh yeah K by Nicks, oh oh oh oh yeah. You can see what happened in my last fight, friend. I didn't.